기억 귓가에 퍼지는 깊이 늘 힘 Ring a bell 아름다운 내 맘 늘 한가득 담아서 조금씩 이는 해줄 거야 지금 영원해